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라사인 지방 건너편 호숫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무 가정 없이 여러분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 뒷면에는 그 손이 아버지의 결정적인 신앙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이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이 주신 신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치료되지 않는 불치의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마음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하기 힘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는 신앙으로 얼마든지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 딸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태산같이 큰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장 야이로처럼 신앙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당장 야이로가 취한 신앙의 행동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육까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 합독합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시면 해당장 야이로 딸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해당장 중 하나의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정도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도 포지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해당장은 땅의 예배를 주도하고 관리하며 해당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중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해당장들은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계속해서 많이 간구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거기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래서 간곡히 구하였다는 것은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태도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그는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할 정도로 간절하고도 정성스럽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에워싸 밀더라.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에워싸 밀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유도 해당장에게만 가셨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가 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주님 믿는 성도라면 그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안 해봤어요. 눈물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 앞에 맥을 못 춥니다. 악어 같은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저 또한 동일하게 감당할 수가 없고 같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Honey, I love you. 그럼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싫겠습니까? 세 사람 몇 개 안 했어. 전부 다 중성인가 봐. 만약에 사랑한다는 말이 안 통하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 돼요. 1번 사랑한다, 2번 돈과 금덩어리. 1번, 2번. 지금 여러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뭐 볼장 다 봤는데 무슨 사랑이 중요하노? 그냥 돈과 금이면 최고다. 그래도 여러분, 저 입사람이 저한테 사랑한다 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벌렁 벌렁 벌렁 그래. 아직도 살아있나 봐.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용돈을 잘 드리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예! 순종하면 어머니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들이 주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네. 대답하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야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축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그렇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기도가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쇠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열쇠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느니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천국 열쇠는 복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first가 뭐예요? 여러 번입니다. 먼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걸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땅에서 매지를 못하잖아요. 땅에서 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닫혀있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치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임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직장과 결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로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주안 낙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외국 언론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구조가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조사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왜 망하지 않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목회자들이 답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삶을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선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25절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68년 예레미야 10장 25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단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과 똑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분노하였습니다. 다시 25절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서 지금 예레미야는 풍전등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보 기도하던 중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도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답답한 나머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보실까요?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얄팍한 성도가 아닙니다. 얄팍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꼼수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대요. 인간의 삶의 여정은 사람에게 있지 않대요. 어떠십니까? 이를 인정하십니까?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현재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럼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지도하실 때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잘 되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지금 현재 걸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자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진을 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터전에 진을 치는 거예요. 왜 진을 치는지 아십니까? 결론 하나,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 진은 은혜로운 것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며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누가 진을 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 아니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가게, 우리 삶의 터전에 누가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삶에 진을 치는 것. 왜 진을 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뭡니까? 마귀가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이 기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교회가 기름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름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기름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윤적 1%의 영감이 부족하지 못해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1%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화장품 아시나요? 참 좋은 화장품. 나는 참 좋은 화장품을 모르지만은, 그래서 참 좋은 화장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대. 그 참 좋은 화장품,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예수 믿는 기독교 장로입니다. 이 장님이 집사 시절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한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친구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으로 인도해야 돼요. 똑같이 똑같은 수준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라면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첫날부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 기도한 이후에 경영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화장품 가게가 잘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면 잘되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11조를 드렸대요. 그런데 회사가 너무나 잘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수년 전에 성공시대란 TV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의 2조를 드려서 8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점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생기가 흘러들어오고 응답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2년 7개월 동안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야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지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물컵이에요. 물컵. 여기는 뭐가 담겼어요? 물. 여러분, 기도란 절 보세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체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융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역할을 너무 많이 해요. 물이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란 것은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를 마시는 겁니다. 응답을 마시는 것입니다. 생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파워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프다,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에서 되어지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게 되고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되고 아픈 것에서 치료받게 되고 죽겠다는 것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임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를 마쳤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안수 기도를 요청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가게가 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게가 안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불황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더 큰 불황이 찾아온다고 지금 계속해서 세계 뉴스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살아간다 좋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둘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선대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전은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라 한지 아세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아니 이 세상에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 누구 닮아가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산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데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응답은 어디서 받는지 아십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엄청난 불황이 휘몰아칠 텐데 여러분 무엇으로 대비할 것입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잖아요. 어려움의 사인, 고통의 사인, 고난의 사인을 보내겠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불황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1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란 때에, 환란 때에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며 너희를 높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딨냐, 민족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해당장의 야이로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5절의 말씀 하도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얘기를 들은 해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크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도 주님께 기대를 걸었는데 자기 딸이 죽다니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성들이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오동골 장로님이 소천하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생애 속에 충격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저하고 한 주에 만났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갑자기 소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서 입간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딸이 너무나 우는 모습 보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이 문자가 중요한 문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비행기에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제 하늘공원 추모공원에 잘 모셔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교회에 거의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장로라는 이유로 최대 예우를 갖춰주시고 급작스러운 부탁에도 불구하고 무려 주일에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진심을 다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확신이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갔을까? 아버지가 천국에 갔을까? 이런 확신이 없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버지 비보를 늦게 접한 사촌 언니와 통화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언니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는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의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저에게 사촌 언니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목사님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왜 이 내용을 읽은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문자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시편 102편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살아계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야이로가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게임 오버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실까요?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너의 죽은 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Don't be afraid. Just believe가 뭔지 아십니까? Just가 들으면 정확히 믿어라. 빈틈없이 믿어라. 생각해 보실래요?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도 들으셨고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Just believe. Just believe. 정확하게 믿어라. 빈틈없이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난다는 암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비단 해장동 야이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여러분 혹시라도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와 미래 어떻게 펼쳐진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Just believe. Just believe.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못 믿습니다. 돈도 못 믿습니다. 건강도 못 믿습니다. 내 소유도 못 믿습니다. 남편과 자식과 부모도 못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큼은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신앙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간곡히 기도하라. 나에게 많이 간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여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